변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땐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개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당신보다 크지만 지금도 내 마음은 그 팔벽에 그립니다. 내 팔벽에 의지하신 얼굴에 야속하게 흘러버린 그 세월이 무정해 어머님이 아실까봐 소리 없이 울었네 아직도 그 한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.